2월이 가버리고 3월입니다. 3월의 밤공기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3월에는 언제나 기분 좋고 또 밝은 일들만 여러분들 곁에 자리하길 바라면서 FM 영화 음악도 60분간 아주 좋은 음악, 좋은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해피 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혜원 씨 그리고 동생 해오기를 참 사랑하시는 서울 봉천일동의 정은경 씨, 영화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 있죠. 거의 끝장면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자니가 프랭키를 위해서 심야 프로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곡을 들려달라고 신청을 하는데요. 아주 부시시한 모습의 미셸 파이퍼가 이빨을 닦으면서 아주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던 바로 그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여러분도 창문을 조금 열어보시고요. 미풍을 느끼시면서 이 곡 들어보시죠.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노선 일에 정말 달빛이 부서져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드뷔시의 달빛, 영화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미녀 배우라고 불리우는 미셸 파이퍼가 아주 진짜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와서 뉴욕 하층민의 생활을 그리고 사랑을 감명 깊게 보여준 영화였죠. 그런데 그녀가 아주 뛰어난 연기에다가 노래 솜씨까지 선보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행로. 미셸 파이퍼는 이 영화로 89년 골든글러브, LA 비평가 협회상 등 각종 여우주연상을 모두 휩쓸었었어요. 전설적인 베이커 형제, 이런 이름의 형제 피아노 연주자 프랭크와 잭은 자존심이 강한 음악인들입니다. 비록 3류 클럽을 전전하지만요. 15년 동안이나 같은 레퍼토리를 연주해온 두 사람에게 손님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프랭크와 잭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가수를 기용하는 것이었죠. 콜걸 출신의 여가수 수지, 미셸 파이퍼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미모 때문에 이 팀의 쇼는 갈수록 큰 성공을 거두지만요. 그 성공만큼이나 프랭크와 잭 간의 우애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잭이 수지와 사적으로 가까워진 탓에 형제 간의 신경전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형제 간인 제프 브리지스와 보 브리지스,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펼치는 형제 간 또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아주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성공적인 캐스팅,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은 신선한 감각으로 89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장문경 씨. 영화 속에서 미셸 파이퍼가 부른 노래가 진짜 그녀의 목소리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그녀의 목소리랍니다. 자,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유승훈 씨, 대구 애청자 삼격사동의 박선경 씨 함께 들어주세요. 사랑행로 중에서 My Funny Valentine, 미셸 파이퍼입니다. Bu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No. 박지균 감독, 이미숙, 한혜숙, 강서구가 주연한 우리 영화 두 여자의 집 중에서 김수철이 부른 외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신권식 씨, 서울 반포 신반포 3차 아파트의 장재원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둔촌동의 김승기 씨는요. 박광수, 오병철, 박종원 감독의 근황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박광수 감독. 그는 현재 임철우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촬영 준비 중입니다. 칠수와 만수, 그들도 우리처럼 등 박 감독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 그리고 분단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놓인 영화입니다. 한반도 남단의 작은 섬을 무대로 소박하지만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이 6.25를 겪으면서 어떤 갈등을 또 어떤 아픔을 겪게 되고 또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상처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제작비의 50%를 외국에서 들여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내 제작사나 지방 배급업자들로부터 흥행을 강요받기보다는 작품성을 좋게 해서 외국에 미리 수출해서 그 제작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의도겠죠. 지금까지 영국과 독일이 이 작품을 벌써 사갔고요. 네덜란드 역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영화 수출 관계 때문에 네덜란드로 출국했다가 며칠 전 귀국해서 지금은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작품의 콘트를 짜고 있다고 하네요. 박종원 감독, 그도 역시 구로알이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사회성 짙은 영화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았죠. 이번에는 정신대로 소재로 한 또 한편의 정치 역사물을 준비 중인데 1년간의 면밀한 자료조사 끝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제목은 아직 미정이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8.15 해방, 6.25 동란, 그리고 유신과 6.29를 겪은 80세의 한 할머니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6월경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죠. 또 요즘에 박종원 감독은 토요일 아침에 방영되는 MBC TV의 생방송 토요 스페셜, 여기서 영화 정보를 소개하는 한 코너의 진행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톱스타 최진실 씨의 겹치기 출연, 그리고 불성실한 작업 태도 때문에 촬영 당시에 많은 구설수로 나왔던 영화 숲속의 방을 연출한 오병철 감독은 안타깝게도 아직 후속작이 없습니다. 본인의 얘기로는 생각해둔 작품은 많지만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고 하네요.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영화아카데미 재학 시절에 연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오 감독이니만큼 아마 좋은 후속작이 있겠죠. 자, 영화 숲속의 방 중에서 듣습니다. 퀸의 Love of My Life. to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s tears to me. Love of my life, love of my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지보다는 양지를,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음지에서 또 뒷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난이 그 꽃 모양보다는 향기로 인해서 꽃 중에 으뜸으로 손꼽혀지듯이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내면에 간직된 아름다움이 향기로 배어나올 때 비로소 빛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선생님들의 모습, 정말 이 난의 향기와 같지요. 추억의 영화 브로필드의 종, 이 영화의 노교사 칩스 선생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전통을 자랑하는 브룩필드 공립학교에 부임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생애를 오직 학교에만 바친 치핑 선생. 학생들은 그를 칩스라는 애칭으로 부르길 좋아했죠. 그리어 가슨과 로버트 도나시 공연한 이 브룩필드의 종을 우리나라의 영화 팬들이 처음 본 것은 6.25 무렵이었다고 해요. 아마 전쟁 통해 대구나 부산에 피난가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모두 나이들이 지긋하게 드셨겠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흑백 화면에 펼쳐지던 그 따뜻한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교사 칩스가 학생들을 자기 하숙집에 초대해서 다과회를 여는 장면이라든지, 또 교실에서 장난꾸러기들을 앞에 놓고 이런 농담을 해서 아이들을 웃기는 장면도 있었죠.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내 제자였는데 네 녀석처럼 똑같이 바보 꼴등이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녀석이 제일 바보 천치구나. 하지만 노교사는 전쟁에 나가 전사한 제자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혀졌던 훈훈한 인간미, 그리고 유머를 깨우쳐준 영화였죠. 원작은 바로 제임스 힐튼의 단편소설 Goodbye, Mr. Chips입니다. 작가 힐튼은 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명작이 탄생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인 브룩필드, 이 가상의 고등학교는 바로 힐튼 자신이 다니던 레이스 스쿨을 모델로 한 것이고, 또 노교사 칩스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에다가 자기 자신을 합쳐 만든 그런 인간일지도 모르겠네요. 브룩필드의 종은 1969년에 뮤지컬 영화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죠. 뮤지컬에서는 피터 오트리의 칩스 역을 맡았었습니다. 바로 그 피터 오트리 노래하는 노교사 칩스 선생의 청춘 회상 들어보시죠.

지원, 지연, 영희, 지현, 지혜, 태희, 은주, 선미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 신천동의 박아름 씨, 서울 은평구 신사일동의 서명원 씨,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Destination Anywhere였습니다. 여기 같은 반 짝꿍이 엽서를 두 분이 똑같이 보내주셨어요. 광주 쌍촌동의 나성화 학생은요, 짝 현정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광주 용봉동의 김현정 학생은 짝 성화와 함께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두 분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Falling, 대구 중리동의 김수진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줄리 크루즈 음성입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영화가 보고 싶어지네요. 참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곡이었죠.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Falling, 줄리 크루스 음성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이동의 임승현 씨, 친구 경선이를 좀 깨워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곡이 나가서 경선 씨가 오히려 주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곡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 이동의 박혜영 씨가 신청하신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부른 블루벨벳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